우리나라의 평안북도에서 천마광산 선광장이 완공돼서 19일에 접했습니다. 선광장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정전에 비해 노력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광물 생산을 1.5배로 상승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.